제1차 동북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30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몽골, 네팔,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19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경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